속에서 길을 잃어 넌 날 덮쳐와 다 뒤집어 놔 알지 못해도 나는 상관없어 거부하지 못한 물음표만 남아 다칠 걸 알면서도 이제 멈출 수가 없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증이 커져 계속 끝없이 불타올라 fire 네가 있는 미래는 하나도 안 되는 what? I tell like crash and burn 난 계속 what and learn And no I won't stop 나 어디로 가 머릿속에 no I tell like crash and burn 저도 이제 멈출 수가 없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증이 커져 계속 끝없이 불타올라 fire 네가 있는 미래는 하나도 안 들여 I tell like crash and burn 난 계속 what and learn And no I won't stop 나 어지러워 어지러워 머릿속에 no I tell like crash and burn 무너져 또 눈부딪혀 빠져들어 너에게 roll